60편의 표제에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하 8장 13절, 역대상 18장 12절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요압은 다른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생 아비새가 염곡에서 에돔과 시리아군 1만 8천과 싸우는 것을 보고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서 적군이 전멸되었는데 아마도 요압이 죽인 자가 1만 2천이었던 모양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사방의 대적들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런 승리를 누리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에 다윗이 쓴 시가 60편입니다. 그는 지금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참혹하고 비참한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 왕이 됐을 때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무력한 이스라엘을 다윗은 왕으로서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대적을 무찌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물려받은 나라는 만신창이가 된 나라였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인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3절에서도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다윗에게 자신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깃발을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진리를 위해 높이 달아야 할 깃발. 이 깃발은 승리와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높이 들어 외쳐야 할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틴 루터는 진리의 길을 높이 들어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의 승리는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높이 들어 전파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참한 상황에 빠진 조국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 영광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다루시는 모습들을 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팎을 평정하고 땅을 나누어주는 모습입니다. 비록 에돔의 난공불락의 요새인 바위성 페트라를 정복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지만, 다윗은 이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복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이것은 군대의 힘과 용맹에 달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수행할 것이고 결국 승리할 것을 그는 압니다.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림으로써 그는 이 승리를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시편 60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61편은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눌리면 도리어 기도하기가 힘들 만큼 그럴 때가 있죠. 다윗은 마음이 눌리고 있고 마치 땅끝 벼랑 끝에 놓여져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참 난처한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결심을 해요. 그 결심이 무슨 결심인가 하면 주께 부르짖겠다 하는 결심이죠. 기도하기조차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처하게 될때 다윗은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는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시제의 변화를 보여주죠.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어 왔습니다 하는 사실을 3절에 기억하고, 그리고 4절에서는 장래에도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노라고 결심합니다. 자기의 과거의 신앙 경험을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신앙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시를 마칩니다. 왕으로 장수하게 하시고 6절에 나오죠.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한다 하는 표현이 또 7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 적용되는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5절에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 서원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겠다고 8절에 또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61편은 기도하기 힘들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스펄전의 유명한 말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라를 왕으로서 떠맡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도무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들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로 결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본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역시 너무나 지쳐서 기도하기 힘들 때에도 다윗과 같이 기도하기를 결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